난 알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바라만 보아도 전해져요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바라만 보아도 전해져요 난 알고 있어요 하늘의 사랑을 당신의 그대에게 Hey, hey.